언제 만났었는지 이제는 헤어져야 하네. 얼굴은 밝지만 우리 젖은 눈빛으로 애써 웃음 지으네. 세월이 지나면 혹 우리 추억이 잊혀질까봐 그심스런 얼굴로 서로 한번 웃어보고 이내 고개 숙이라. 우리의 꿈도 언젠가는 더 나가겠지. 세월이 지나면 사랑온 만큼 다시 흐를 때 문득 뒤돌아보겠지. 파헤져가는 나의 꿈에 찾으려 했을 때 생각하겠지.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우리들의 추억들은 그 거리에 있어요.